들어와 조심해. 여기도 저기도 전부 어딜 둘러봐도 곳곳이 붉은색. 거대한 이곳에 빛은 없어도 이 손 잡아줘. 이 동굴은 참 거대해. 깊고 정막만 가득해. 밤과 낮 하루가 바뀌는 사실도 잊은 채 난 가만히 꿈을 꾸고 있어. 그 눈빛에 기대어 아주 오랜 밤을 지나는 중이야. 나를 잡아줘. 우린 인도에 곳곳을 담아. 이곳은 인도야. 네 곁에 있을게. 불안이 휩쓸면 난 매 순간 이대로 파도를 온몸으로 막아서는 기분 더워. 하지만 꼭 믿어줘. 어딘가 분명 닿게 되겠지. 따스한 그곳에 난 널 보며 속삭이고 있어. 곧 알게 될 거라고. 저 끝은 다른 시작이니까. 나를 잡아줘. 우린 인도에 곳곳을 담아. 이곳은 인도에 책이 쓴 전술 속 한 페이지가 될 거란 걸 알지만 너네 마음속엔 언제나 영원할 걸 믿어. 난 상상할 수 없던 깊은 곳.